참 왜 이래 Tell me some your story 네 맘을 모르겠어 The close to you 나를 어지럽게 흔들어 너는 매일매일 Hello baby 오늘도 난 처음인 것처럼 나를 서두르게 만들어 너는 매일매일 Hello baby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자꾸만 사랑은 아직 어려 마음을 전해도 닿기는 아직 어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해 손에는 너 아, 미리 말해두지 마 나만의 너의 파일럿 아침에 너가 좋아하는 색을 입어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난 믿어 싫다고 왜 신경 안 써 never give up 별들이 떨어져 어서 소원 빌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You make me feel better baby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